Baby, I'm just trying to play cool, but I just can't hide that I want you. Wait a minute, 이게 뭐지? 내 심장이 랩다 잠깐만 뛰어 저 멀리서도 Oh my gosh, 그저런 생각 You're my crush. 저는 유처럼 거대한 재석이 된 것만 같지만 네 모든 게 내 맘에 달라 붙어버려 Boy, 네 many times 인정할게. This time I want Yeah.